난 빡빡 너무 빡빡 딱딱딱 스낵 난 빡빡 뿡디 빡빡 난 빡빡 너무 빡빡 난 빡빡 뿡디 빡빡 난 빡빡 너무 빡빡 난 빡빡 뿡디 빡빡 난 빡빡 너무 빡빡 난 빡빡 뿡디 빡빡 야 딱 좋다 너무 좋다 따라서 방따라게 방시와 자신감을 가지고 언디 흔들어 이제 흔들어 채 흔들 말고 비운 쳐봐 흔들어 이제 흔들어 이제 딱 좋다 너무 좋다